자국만 남겨두고 떠나가나요. 크리스마스 저녁 명동거리 수많은 연인들 누굴 약 올리나.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.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.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. 쇼윈도 비친 내 모습 인간이 아냐 믿을 수 없어. 나만을 같았지. 관객도 없고 긴장도 없는 언제나 우리들은 영화였지. 보고 싶다 예쁜 그대도 갑자기 추억들이 추억